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자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우리 50절까지 42절에서 50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주인이라 또 주인이라고 상징되는 말이 일곱 번이 나옵니다. 매절마다 주인이라는 말이 45절에서 50절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 그러니까 인자가 주인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자, 사람인 자, 아들 자자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주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제 이름에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42절 말씀 보니까 주여 했어요. 그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주여.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다시 오시는 주님,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거기에 45절에 답이 나와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 충성되고 하는 이 말은 헬라말로는 피스토스, 영어로는 페이스풀이라고 하죠.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뭐 알다시피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사람도 믿을만한 사람이 있고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인이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너라면 믿겠다. 너는 믿을만하다. 내가 너한테 뭘 시키거나 너는 참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지 않느냐. 내가 너만은 믿을만해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은, 지혜 있는 종은 히브리어로 푸흐로니모스, 푸흐로니모스입니다. 그런데 이건 슬기로운, 신중한, 사려 깊은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갑자기 결정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고 참 사려 깊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 것을 믿는 사람. 자, 지금 잠시 주인이 자리를 비웠지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가리켜서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악한 종은 믿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48절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서 더디 오리라 하는 이 말이 뭐냐? 아, 크로니조, 헬라어로 크로니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체한다, 늦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더디 오리라, 아, 늦게 온다, 좀 지체된다. 이 악한 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주인이 지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오지 않아. 당분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 사도행전 1장 7절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고난을,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악한 종은 늦추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분명히 늦게 온다. 자기 미대로 정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와 기한인데 왜 지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뭐 늦게 오실 거야. 마이크가 왜 이렇게 울립니까? 당분간은 안 오셔. 이렇게 임의대로 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는 말하는 뜻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다. 당분간은 오실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 하는 이런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에게 뭐가 사고가 나서 다시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악한 종은 마음 한 구석에 자기가 아주 결정을 하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 교수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많죠. 초림, 재림 해가면서. 그런데 재림을 가르치면서 정작 그 신학자, 교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자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악한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주인은 오지 않아. 재림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6절이나 올 때가 있다 말씀했고 또 50절에는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른다는 것은 돌아와서 하는 얘기죠. 44절에는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모든 곳에 전부 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거니까 우리 보통 이 문법에서는 당연히 미래형을 쓰죠. 뭐 이 will이나 shall이나 이렇게 영어에서 보면은 미래형을 씁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인자가 오리라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인자가 지금 온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주인이 앞으로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인이 오신다는 자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오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참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녹이에요. 에녹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그 당시 에녹으로 볼 때는 먼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 보니까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임했다는 말씀이죠. 임하셨나니 이단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에녹 속에 재림을 하셨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에녹은 순간순간 이 현재를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인이 반드시 오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그 주인이 여기에 와 계신 것처럼 날마다 참 순간순간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운 지가 1, 2년 됐습니까? 수십 년 됐잖아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만 듣고 그냥 잃어버렸나요?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가셨으니까 끝났다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되 참 되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영원한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오늘 본문인 45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에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인 종들과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주인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 세계를 관리해라. 뭐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를 관리하라는 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관리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본문이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그 양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헬라어로는 트로페라고 했어요. 양식을.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장성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성인들, 장성한 자들이 먹는 양식을 트로페. 그래서 히브리 5장 12절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트로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단단한 식물, 이 트로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속사 세미나 하면서 자, 이 말씀을 들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이건 무슨 얘기야?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성한 믿음의 체험도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이해한 다음에 이 마지막 때의 단계, 그래 성인들, 어른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장성한 자만이 참 들을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입니다. 이 트로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트로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막연히 예수 천당 외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다가 전하지 않을 때 바로 이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트로페의 말씀, 이 단단한 식물, 고차원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양식은 헬라어로는 또 다른 단어예요. 조금 전에 트로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시토메트론이라 뭐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시토메트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식을. 이것은 곡물의 일정한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일정한 양. 그런 단어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되 곡물의 일정한 분량, 정한 분량만큼을 나눠주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거예요. 많이만 준다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뭐 애고 어른이고 뭐 좋다고만 하면 그냥 무작정 막 퍼주죠. 쏟아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토메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꼭 줘야만 될 분량만큼을 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잘 먹는다고 그냥 계속 먹을 걸 갖다 줍니까? 그렇게 먹이면은 아주 소화불량 걸리죠. 배탈 나죠. 설사가 나죠. 나중에는 장염까지 걸립니다. 병까지 걸려.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시토메트로는 적당한 분량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맞는 그걸 딱딱 알아서 조정해 주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되 그 사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분량만큼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 나눠주라. 때를 따라 나눠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 43절을 보면은 이 세 가지 때가 나오죠. 우리가 뭐 다 공부를 했으니까 종의 때, 아들의 때, 주인의 때 또는 아버지 때라고도 하는 이 세 때 공부를 했습니다. 주인이 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아들의 아버지예요. 어떤 사람은 종의 때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의 때 맞는 말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줘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아드르떼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드르떼에 맞는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이 때로 넘어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학교 단계에 있으면 이 사람을 잘 먹여서 중학교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 말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주인이 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때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종의 때, 때로는 아들의 때, 때로는 아버지 때, 그거 다 말씀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에 맞춰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때에 맞춰서 적당한 분량을 딱딱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와서 어떤 수준의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죠. 우리는 뭐 아니야 그건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맞춰야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국민학교를 안 마치고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막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맞아야 될 때. 우리가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잘 꿰뚫어봐야 돼. 저 사람이 어떤 상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 예를 들면 양이면 양떼, 소면은 소떼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느냐 정확히 꿰뚫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너 모른다고 구박하면서 야 지금 때가 뭐 높은 고차원 말씀이 알아들어요.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 아닙니까? 잠언 27장 23절에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항상 마음을 두고 이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쉽게 예를 들면 구역장이면 누구에게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구역원에게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죠. 저 구역원이 지금 어떤 상태냐? 뭐가 문제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항상 마음이 구역원들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역장이 구역원한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백화점 옷에 새로 나온 뉴 패션의 마음이 가 있고 친구 만나는 데가 있고 돈 버는 데가 있어. 그러니 그 구역원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한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참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죠. 뭐 전 세계를 관리하는 뭐 청지기가 되라.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소떼와 양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둔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적당한 분량대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참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 칭찬을 받고 주인이 오실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맡은 거예요. 맡은 거 못 오면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크게 혼납니다.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자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트로페라는 거 딱딱한 양식 말이죠.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구속사의 말씀을 한국교회도 전하고 또 전세계 교회, 전세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듣고 알았다 깨달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혼자 좋다고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외식하지 않는 자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악한 종을 외식하는 자의 유래에 처한다. 법에 처한다는 거죠. 처벌을. 악한 자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외식하는 자일까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사람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 주인이 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아부하고 얼마나 빨리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점점 느슨해지는, 느슨해집니다. 이렇게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게 바로 뭐냐? 외식이라는 겁니다. 남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사라지면 안 하고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어요. 주인이 없어지니까 이 짓이 나온 거예요. 헬라어 없는 법엔 가정법으로 시작이 되는 뭐 중간태 동사를 썼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악한 종이 주인이 딱 없어지자마자 자기 종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밑에 동무들, 밑에 종들을 안 때렸어요. 왜? 그런데 주인이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 종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종의 포악성이 주인이 없자마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포악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워낙 무서우니까 꼼짝 못하고 나타나지 못했던 거예요. 안 나타났어.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이 포악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힘없고 참 불쌍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 막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악한 종이라고 그랬죠. 악한 종. 이러한 자를 신실치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신실치 못하다.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좋은 겁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끝이 나빠. 우리 이단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죠. 그렇죠.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해서 뭔지 진짜인지 정통인지 모르다가 막판에 가서 보면 싹 갈라지는 거. 그래서 신실은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좋은 겁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좋은 거. 그러나 신실치 못한 사람은 처음에는 잘해. 주인이 볼 때,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죠.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안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참 내 자신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그랬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예를 많이 드시죠. 그 뭐 고향이 황해도니까 그 황해도에는 농부를 상농, 중농, 하농으로 이렇게 셋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다 그 지주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농부들을, 종들을 둬가지고 소작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땅 주인이 농부들한테 소작을 줘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상중하, 상농, 중농, 하농 중에 이 상농은 어떤 사람이냐? 논에 잡초가 나지 않았는데 김을 매는 사람이래요. 잡초가 나지 않았는데.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잡초들이 이제 뿌리를 아직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 뿌리를 내리려고 지금 움직이는구나, 운동하는구나 말이죠. 흙 속에 조짐이 있구나. 그러니까 잡초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알아서 김을 매서 땅을 일구는 사람이 누구냐? 상농이다.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농은 뭐냐? 논에 잡초가 나오면 김을 매는 사람이야. 보고서 일을 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맡겨진 일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쁘고 감사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농이 있는데 마지막 하농은 논에 잡초가 무성해졌는데도 내 팽개쳐 놓는 사람이래요. 뭐 내 거 아닌데 왜 내가 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논에 잡초가 무성한데 내 팽개쳐 그래 놓고서 집집마다 나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무 일에 간섭은 그렇게 잘합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자기 구역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나무 구역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감나라 배나라 얘기를 합니다. 자기 기관의 일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나무 기관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한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 내가 이거 한옥이지 않느냐? 응? 우리가 상놈이 돼야 하는데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자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잠깐 안 계신다고 그냥 엉망진창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두 번째로는 누가 외식하는 자냐? 세상에 취한 자입니다. 세상에 취한 자. 마태 24장 49절 보니까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같은 내용을 45절에는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취하게 되면 하는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취하게 되면. 술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되죠. 헬라어로는 메디스코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표면적으로는 술 취한 거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취한 것을 메디스코라고 합니다. 메디스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세상 충만을 가리킬 때 메디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얼마나 주인이 무섭던지 참 수시로 주인이 찾으니까 세상을 완전히 끊고 살았어. 어? 그런데 이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또 이상하게 마음이 좀 느슨해져. 여유가 생겨. 그래서 안 만나던 친구도 만나보고 안 갔던 쇼핑도 가보고 안 갔던 것도 한번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에 취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는 아예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취한 사람은 점점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점점 말씀이 멀어져. 그러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은 오늘 더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있는 자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든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맞이할 수가 있어요. 마태 24장 42,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참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쉽게 표현을 했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부탁의 말씀입니다. 너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종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참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을 깨우고 육신을 깨우고 내 신앙을 깨우는 겁니다.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 차리는 상태.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이다.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이다. 누가 21장 36절에 아까 위에서 말씀한 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기도하라. 하나는 깨어있어 인자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설마 지금이야 오겠느냐 했는데 바로 그날이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이제 뭐 다 이번에 오면은 내가 꼭 들어주리라 그랬는데 그날 따라 오지 않아 버렸다. 항상 일이 그렇게 됩니다. 일이 그렇게 돼요. 주님이 언제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맨입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이렇게 깨어있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라. 있겠습니다. 있었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있어요. 있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마태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건 복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어떤 복을 줘? 그전에는 양식만 맡겼잖아요. 내가 양식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눠주라.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모든 것을 맡기리라. 전체를. 아예 주인 전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그분에게 다 준답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더 이상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다이아몬드를 하나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마태 24장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휘파르코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헬라어로 휘파르코. 그런데 이 휘파르코는 주인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가리켜. 자, 가까이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 놔두잖아요. 멀리 고라지 안에다가 돈 박스를 갖다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알고 자기가 가까이 급하면 들고 나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안주머니에 넣고 그것도 좀 불안해서 속에 있는 단추를 잠굽니다. 혹시 단추가 열려가지고 튀어나와 누가 가져갈까 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다면 중요한 것을 가장 가까이 참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다 내게 주겠다.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면 우리에게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까운 것. 감춘 말씀, 비밀한 말씀, 복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날을 믿음 가운데 참 바라보면서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충성하고 생명 바쳐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두 배로 부흥이 되고 전 세계 열방이 춤추며 몰려드는 그날이 앞당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일일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우리가 참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또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대로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노라 믿고 모든 것을, 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면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길 정도로 참 우리가 충성되고 참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서 놓치지 않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 모두가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외식과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정직하고 지혜롭고 충성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되기로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